민주공고 루문바주의 통일당이 류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했습니다. 15일에 진행된 당 긴급특별회의에서는 평양선언 당독에 이어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앙뚜안 기젠과 총비서가 서명했습니다. 서명 문건이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전달됐습니다.